같이 책 읽을까요? 홉스 낭독회. 홉스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홉스 낭독회는 저희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되며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읽을 책은 지난주와 같은 책인데요. 바로 우진 작가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허브스 낭독회 1화에서는 민다인 아나운서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신이 바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과 함께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어주어서 들으면서 아,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 나만 생각하고 있던 고민들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과 함께 들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선정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허브스 낭독회 2화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화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허브스 낭독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는 한 아버지께서 두 딸에게 쓴 편지들로 구성된 책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우리네 아버지이자 이 세상을 먼저 살아간 선배로서 보내는 메시지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죠.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많은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40여 개의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생, 세상, 돈, 사람, 문제, 그리고 일. 이것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편지부터 들려드릴게요. 멍화에게. 좋은 학교에 가는 목적은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 외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함도 있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쩌면 교육을 받는 것보다 중요할지도 몰라. 공부는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친구를 사귀는 일은 시간뿐만 아니라 교류할 상대도 필요해. 즉, 사람과 시간,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학은 친구를 사귀기에 좋은 곳이란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다 보면 상대방의 개인적인 특징을 세세히 이해하게 될 거야. 더욱 중요한 건 학생 시절에는 서로에게 솔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 일을 하면서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지. 나중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일해도 직장 동료와는 깊은 교류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야. 직장에서는 서로 업무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하지만 학교는 다르단다. 학생들끼리는 기꺼이 서로 돕고 협력하려고 해. 이것은 젊은 사람들 특유의 선의와 친구를 사귀려는 본능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지. 하지만 일단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너와 나의 구분이 확실해져. 직장에서는 동료에게 도움을 받으면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이니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해야 해. 그건 다른 사람이 내게 도움을 받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서로 예의를 중시하는 환경에서는 깊은 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법이지. 게다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도 불사한단다. 또한 학교에서는 각자의 가정환경이나 기타 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 해도 일단 한 강의실에 모여 공부를 하다 보면 서로 평등해지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돼. 반면 직장에서는 대부분 상하 관계거나 같은 직급이라고 해도 입사한 시기에 따라 선후배가 구분되기 마련이야. 진실한 교류는 평등을 기초로 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단다. 중국에 함께 숙제를 베낀 친구끼리는 전쟁에 함께 나간 전우와 같은 감정을 나눈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 대학에서 친구를 사귈 기회를 놓친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 사람과의 관계, 특히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한 명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힐링을 얻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해결책의 갈피를 좀 찾으셨나요? 대학 친구가 인생 친구가 될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무래도 성인이 된후 만난 친구다 보니 느끼는 마음의 거리감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5번은 무조건 교실에서 만났던 중고등학교 때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저는 글쓴이의 이야기처럼 대학에서 만난 친구도 인생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20대 초반에 흔들리는 청춘들 사이에서 생기는 고민들, 또 걱정거리들을 소주 한 잔과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청춘의 시간 한 페이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멋대로 설정해 놓은 거리 때문에 멀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책과 함께 시작한 허브스 낭독회. 2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부모와 가족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친구는 선택할 수 있어. 좋은 친구는 인생의 큰 자산이란다. 이 책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한 구절입니다. 오늘 친구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린 편지 이외에도 사람과 관련된 편지는 5개나 더 있습니다. 사랑에 관하여, 소통의 목적,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는 방법 등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번쯤 생각해봤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가은 아나운서는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같이 책 읽을까요? 허브스 낭독회 2회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용성, 아나운서 고송이었습니다. 허브스 낭독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